들려오는 금소리 타스런 금소리 우리들은 언제나 좋아하지요 봄이 오는 금소리 포근한 금소리 우리들은 언제나 좋아하지요 차가운 겨울 속에 어떤 길도 따뜻한 봄이 오면 노강물이 되죠 아름다운 꽃들도 반드시 웃겠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 들은 금소리 우리들은 언제나 좋아하지요 봄이 오는 금소리 포근한 금소리 우리들은 언제나 좋아하지요 차가운 겨울 속에 걸었던 길도 따뜻한 봄이 오면 노강물이 되죠 아름다운 꽃들도 반드시 웃겠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